하늘 별을 세던 그 시절 가버렸어도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너 너는 아직 나의 꿈이야 호수에 일렁이던 그 별빛 사라졌어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너 너는 아직 나의 전부야 사랑은 그리움 사랑은 외로움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 덧없이 가버렸어도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았네 아픔처럼 여울치면서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았네 아픔처럼 여울치면서 아픔처럼 여울치면서